부영욱 총련 오사카부 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이 국가선물관을 참관하고 평양 매기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. 이 밖에 축하단은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